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? 1번. 다른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. 2번. 가구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. 3번. 이번 토요일에 졸업식을 할 거예요. 4번.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.